제12과 병원 Lección 12. Hospital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Siéntese en esta silla.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Dónde le duele?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Tengo mucha fiebre.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Me duele la cabeza.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Me duele la garganta.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Desde cuándo está enfermo?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Desde esta mañana. 기침은 하지 않습니까? 기침은 하지 않습니까? ¿No tiene usted tos? 기침도 조금 합니다. 기침도 조금 합니다. Tengo un poco de tos. 감기입니다. 이 약을 먹고 푹 쉬십시오. 감기입니다. 이 약을 먹고 푹 쉬십시오. Es gripe. Descanse suficientemente después de tomar esta medicina.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Cuántas veces debo tomarla al día? 세 번 먹습니다. 식사 후에 드십시오. 세 번 먹습니다. 식사 후에 드십시오. Tres veces. Tómela después de cada comida. Hasta aquí la lección 12. Escuchemos ahora las palabras principales. 병원 Hospital 의자 Silla 아프다 Estar enfermo 열 Fiebre 많이 Mucho 머리 Cabeza 목 Garganta. 기침. Tos. 감기. Gripe. 약. Medicina. 쉬다. Descansar. 식사 후. Después de la comida. Veamos ahora el vocabulario relacionado. 머리 cabeza 어깨 hombro 얼굴 cara 눈 ojo 이 dientes 입 boca 코 Nariz. 위. Estómago. 귀. Oreja. 가슴. Pecho. 목. Cuello. 다리. Pierna. 팔. Brazo. 손가락. dedo de la mano. 손 mano. 발 pie. 발가락 dedo del pie. 간 hígado. 심장 corazón. 신장 riñón. 피 pulmón. Enfermedades. 두통 dolor de cabeza. 열 fiebre. 변비 estreñimiento. 설사 diarrea. 감기 gripe. 신경통 neuralgia. 염증 inflamación. 소화불량 indigestión. 복통 dolor de estómago. 기관지염 bronquitis. 치통 dolor de muelas. 구토 vómito.